내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신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시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오늘 이 창세기 32장 후반에 보면 유명한 사건 있지요. 얍복 강가에서 야곱이 얍복강 변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사건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란 이름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예요. 다시 말해,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야곱은요,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도 거래를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또 야곱은 나중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또 그는 집을 떠나서 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4명이나 얻고 큰 가족을 이루고 또 재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오늘 이 32장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을 많이 얻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뭘 알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껏 이룬 이 재물과 성공이 다 부질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 부질없구나. 이 재물도 이 성공도 부질없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20년간 원한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군사를 끌고 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원한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껏 지난 20년 동안 뭐 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까? 살기 위해서예요. 좀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잘 살기는커녕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명객사하게 됐어요. 이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아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셔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싼 대가를, 자기 인생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야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장 24절 이하 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얍복강에서 이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뭘 기도했을까요? 26절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어떤 기도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라고요.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얍복강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일하시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위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에서의 그 강박한 마음이 눈 녹듯 녹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마하나임의 은혜 좀 생소하시죠? 오늘 2절 말씀에 마하나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저 바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기쁘고 설레고 의기양양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안해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이렇습니까? 지난날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교우들은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것은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고향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그때에 광야를 지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환상을 보지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년 전에도 그 고향을 떠날 때 천사를 보았는데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하, 하나님이 내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무겁고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그 길에서 길목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2절 보세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 야곱이 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같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천사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 요 뒤에 나오는 마하나임의 뜻이 뭔가 하면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군대가 뭡니까? 군대는 적군과는 싸우는 거지만은 내 국민과 아군은 지키고 보호하는 게 군대입니다. 왜 야곱이 천사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군대라 했는가 하면 오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저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구나. 그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하나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야곱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 앞길이 암담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짓눌리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마하나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인생 길목 길목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하나임의 은혜입니다. 제 옛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를 할 때 마지막 논문을 쓰는 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바쁜 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교회 전도사 일을 하면서 논문을 쓴다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제가 서울 광림교회 전도사였는데 이 광림교회 전도사가 일이 많다는 건 이 감리교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광림교회 일 많은 교회라. 오죽하면 제 대학원 동기생들이 저에게 만나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그 교회 일이 그렇게 많다면서 어떻게 공부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이죠. 교회를 그만두라는 얘기죠. 제가 그때마다 답하기를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논문을 써야 하는 학기가 되고 보니까 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논문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이 길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인간적으로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계산을 한 결론이 뭔가 하면 이번 학기는 휴학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논문을 써야 되겠다. 논문을 뒤로 미뤄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보세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이 야곱과 같았어요. 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는 휴학원서를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친한 동기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휴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이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무나 단호하게 휴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학하지 말라고. 지금 휴학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논문을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친 김에 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날도 하나님께 새벽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학교에 휴학원서를 들고 갔는데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과감히 휴학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다 버리고 방법은 없습니다. 아픔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일하시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지금도 감사해요. 그때 그 제 담당 교수님, 논문 담당 교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이끌어주시고 저에게 논문 주제까지 주시면서 이거를 한번 써보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저의 친한 전도사님이 같은 동료 전도사님입니다. 제 사정을 듣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논문을 쓸 동안에 전도사님 일까지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논문을 그냥 쓰세요. 사실은 제가 일을 맡기진 않았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한 전도사님은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가니까 저를 대신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논문 자료들을 찾아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보세요. 저는 그 당시에 야곱과 같았어요. 너무나 길이 두렵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목길목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마. 여러분, 이 은혜는 저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항상 마귀는요, 그 은혜를 쏟게 만들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가령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요 주차장에서 화낼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은 마하나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하나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이 32장 3절로 5절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 3절 4절 이 야곱이 어떻게 행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마하나임의 은혜를 받은 야곱은 이제 누구에게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자기의 그간의 사정을 구구절절히 다 아뢰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도 먼저 에서에게 자기의 사정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5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왜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뇌물을 주어서 에서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갖고 왔을까요? 이 야곱의 노력으로 에서가 아, 네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그 결과가 6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돌아왔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뭐하러 오는 거예요? 군사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에게 에서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내고 뇌물을 주면서 그의 마음을 살려고 했지만은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그 에서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야곱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없으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한지 아십니까?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사람에게 더 먼저 의뢰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할 때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 같아요. 9절 11절 보세요. 야곱이 무엇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9절로 11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야 이 야곱이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기도를 회복했어요. 이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기도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면 상황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야곱이 얍복강으로 간 거예요. 24절 이하에 이 야곱이 얍복강가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얍복강가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시죠? 야곱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보세요. 밤새도록 한 시간 두 시간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교회에 나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또 야곱은 씨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면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가 절기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와 지금 이 야곱이 당한 이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다가 안 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때, 오늘 야곱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참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두렵고 걱정이 나를 꽉 짓눌렀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고집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내려놔줘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으로 기도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야곱은요, 자기의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오늘 잠깐 말씀 보시면 32장 13절 이하를 나중에 한번 보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3절, 3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 이 선물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한 차례에 보내고 1차로 보내고 또 2차로 또 보내고 3차로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았어요. 맨 마지막에.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자기를 맨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두려워요. 죽음을 당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얍복강에 홀로 남아서 거기에서 다 가족들을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그 목숨을 붙들고 놓지 않던 그 야곱이 오늘 여러분 3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달라진 모습이 나와요.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에서에게 가는데 저기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그 큰 군사를 끌고 옵니다. 그때 야곱은 이 가족들을 이렇게 그룹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면 아내가 4명이거든요. 레아와 라헬과 레아 종과 라헬 종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여종과 그의 아들들을 제1순위로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이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두 번째 두고 세 번째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 번째 두고 자기는 어디에 두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얍복강 전에는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오늘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 모든 가족들 맨 앞에 자기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복강에서 그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면 내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집하던 것, 우리의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두렵고 막막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야곱이 얻은 마하나임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던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